는 shit night. I never stop, I never stop. Yes, you with me. Yeah. 모든 하나까지 가져가려 애쓰던 girl. Look at yourself, 그만 입고 뻔하지 왜 그래도 돼. 난 그게 없는 babe, come on, 스포츠야 girl. Even though you test me, 날 시험해도. Even though you kill me, 날 더 질러도. I don't care about you, 저 같은 이 날까지도. 아름다운 밤이야, 다 가진 것 같아. Tonight I thought I'd be sober. Put it up, it's a fucking no. I'm not afraid to die. 혼자 주저앉아 생각에 만 커져가 언제부터 넌 날 아프게 했던가 너조차도 모르잖아 너도 아프잖아 close your mind I just wanna blow your mind 이렇게 넌 또 멀어져만 가는데 아무렇지 않은데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내가 그게 아닌가 봐 I want you to be a light baby You should be a light 저는 아프지 않게 네가 웃을 수 있게 Should I be your knight, baby? You could be your knight 이 밤이 너에게 솔직할 수 있게 너도 아프잖아, cut your mind I just wanna blow your mind 이렇게 멀어져만 가는데 아무렇지 않은데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내가 그게 아닌가 봐 I want you to be your light, baby You should be your light 저는 아프지 않게 네가 웃을 수 있게 I want you to be your light, baby You could be your light Guess the blame is on me 지금 내 모습을 봐 사람 모조리 같이 사람을 믿는 걸 지독한 악몽이 시작인 걸 모든 하나까지 가져가려 애쓰던 girl